سنفرغ لكم أيها الثقلان فبأي آلاء ربكما تكذبان يا معشر الجن والإنس إن استطعتم أن تنفذوا من أقطار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فانفذوا لا تنفذون إلا بسلطان فبأي آلاء ربكما تكذبان يرسل عليكما شواظ من نار ونحاس فلا تنتصران فبأي آلاء ربكما تكذبان 곧 하나님께서 너희 두 무리의 일들을 해결하리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영마와 인간의 무리여, 너희가 하늘과 대지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보라. 권능이 주어지지 아니하고는 벗어나지 못하리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화염과 연기가 너희 두 무리 위에 이르게 되리라. 그때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나니,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فَإِذَا انشَقَّتِ السَّمَاءُ فَكَانَتْ وَرْدَةً كَالدِّهَانِ فَبِأَيِّ آلَاءِ رَبِّكُمَا تُكَذِّبَانِ فَيَوْمَئِذٍ لَا يُسْأَلُ عَنْ ذَنْبِهِ إِنسٌ وَلَا جَانٌ فبأي آلاء ربكما تكذبان يعرف المجرمون بسيماهم فيؤخذ بالنواصي والأقدام فبأي آلاء ربكما تكذبان هذه جهنم التي يكذب بها المجرمون يطوفون بينها وبين حميم آن فبأي آلاء ربكما تكذبان 하늘이 분리되고 새빨간 장밋빛 색깔이 되나니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그날이 되면 인간과 영마는 그의 죄악에 관하여 질문을 받을 필요도 없나니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죄인들은 그들의 외형으로 알려지게 되니 그들의 머리와 발들이 붙잡히게 되리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거역한 지옥임에 들끓는 뜨거운 물 속에서 그들은 방황하노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ولمن خاف مقام ربه جنتان فبأي آلاء ربكما تكذبان ذواتا أفنان فبأي آلاء ربكما تكذبان فيهما عينان تجريان فبأي آلاء ربكما تكذبان فيهما من كل فاكهة زوجان فبأي آلاء ربكما تكذبان متكئين على فرش بطائنها من استبرق وجن الجنتين دان فبأي آلاء ربكما تكذبان 그러나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때를 두려워한 자들에게는 두 개의 천국이 있나니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그곳에는 온갖 나무와 열매가 있노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그 두 곳에는 흐르는 샘이 있나니.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그 두 곳에는 온갖 과실이 쌍으로 있노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그들은 융단 위에 놓여진 안락한 침대 위에